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들은 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알다라고 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홍해를 가르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의 하나님, 엘리야가 낙심할 때 찾아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똑똑히 알다라고 하신 나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삶 가운데서도 죄의 자리에 있었거나 악의 자리에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전에 오늘은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 저희들에게 주신다고 하셨고 또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피할 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서 정면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8년도 행동이 동행이라는 저희 교회에 기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정말 행동하며 동행할 수 있는 삶 살아내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저희들이 분명히 알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찾아오셔서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지진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독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날씨로도 어렵고 자연재해로도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남은 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그 심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아버지께서는 전 세계를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아버지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전에 이미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게으름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 오실 그 시간들이 남지 않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의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기다려주시지 않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첫사랑이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가소를 통하여서 그 마지막 시대 남은 자 하나님, 우리 계속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심판에 대해서도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새겨들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내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또 내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라서 그 자신을 잊지 않고 사랑을 배우셨어. 아버지 하나님, 이 고객님이 저희 성령교회를 세워주셔서 아직도 어렵고 근데 우리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전할 것은 하나님, 당신 그 예수님 그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그들을 아버지에게도 잃어버린 양을 아버지에게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입술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입술에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들이 아직은 주님의 그 능력, 주님의 그 사랑을 아직 다 깨닫지를 못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서 늘 함께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주님 이들이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우리에게 맡아주신 그 사명이 더욱더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이 부담감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주님 이끌어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우리는 남은 자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오실 때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정말 믿음 안에서 승리했구나, 잘했구나 아버지의 그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다 해가고 아버지의 부르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아버지 우리가 구할 것이 없음을 아버지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뒤로 후퇴하지 말게 해주시고 앞만 보고 정말 돌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을 꿈과 같이 지켜주시고 늘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리에 세워주실 주님의 사랑하는 종 이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 안에 성도의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늘 그 양들을 이끌기 위해서 늘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명과 비전 이루어낼 때까지 쓰러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도 이 새로운 한 달을 또 준비하면서 또 크고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것을 기대합니다.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번 주간이겠죠. 이제 새로운 학교 또 학년 이 학기가 다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 태연이는 또 이제 진주로 가게 되고요. 또 미애는 또 양산의 학교 기숙사로 가게 되고 또 혜진이 또 구미로 올라가고 오준이는 창원에 있네요. 이렇게 이제 각자 또 아주 새로운 모습들, 환경들 막 시작하게 될 텐데 잘 적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보통 말할 때 세 가지 중요한 것이 뭔가, 그러니까 기독교인 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하나님, 말씀, 교회다, 뭐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이 그렇게 말할 때 틀렸다라고 말한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해할 때 하나님이 곧 말씀이신데 하나님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이라면 하나님 중심이란 말은 무슨 뜻이고 너희가 말하는 말씀 중심이란 말은 그건 또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할 때 세 가지 중심이 뭐냐라고 하면 말씀 중심, 우리식으로 만다면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사 중심, 그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세 가지입니다. 그들 식으로 말하면 말씀 중심, 회당 중심, 랍비 중심이죠. 그래서 항상 삶에서 이런저런 문제나 어려움을 만날 때 항상 랍비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랍비 개인의 생각을 묻는 것이 아니라 랍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안에 전부 다 삽니다. 보통은 원으로 삥 둘러서 1km 안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집을 살 때, 뭐 집을 지을 때, 자리를 잡을 때 얘가 터가 좋은가, 교통이 편한가, 여건은 어떤가는 상관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중요한 건 교회에서 걸어갈 만한가 하지 않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들이 말하는 우리 삶의 중심은 말씀 중심, 회당 중심, 랍비 중심이다.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면 보통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세 가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다 라고 얘기할 때에 사실은 하나님 중심이 뭔지 그리고 말씀 중심이 뭔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제가 구별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가리켜서 이거 하나님 중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말씀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가니까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새롭게 무엇인가 시작하게 되는 우리 학생들이 사실 이제 자주 얼굴 보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이제 뭐 늘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우니까요. 그러면 저는 우리 학생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어떤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길을 찾아가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부터 답을 얻어가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겠죠. 그리고 어느 곳으로 멀리 떠나가게 되더라도 여러분 계신 곳에서 소문이 좋고 그리고 참 좋다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면 또한 그곳에서 교회 공동체로 함께 생활할 수 있다면 더 좋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건상 그렇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꼭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게 되든 무엇을 하게 되든 여러분 평생에 잊지 말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가방을 싸야 될 때 여행 가방을 싸야 될 때 꼭 그 속에 성경책이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새롭게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이제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태연이 그리고 우리 미애 나오세요. 오준이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 줍니다. 그래서 이제 태연이도 이제 진주로 가게 되는데요. 가서도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양산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영어, 중국어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언어의 지혜를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미가서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는데 미가서는 크게 세 가지의 계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세 번째 계시 말씀을 읽습니다. 이 세 번째 계시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과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 Third Oracle. 오늘은 그 세 번째 계시의 첫 번째 시간으로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발합니다. 참 얼마나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시겠습니까? God's accusations against his people.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입니다. 말씀은 미가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시면서 우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Micah chapter 6 verse 1 to 8.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소송 내용을 샅샅이 밝혀라. 산과 언덕이 내 말을 듣게 하여라. 너희 산들아, 땅을 거치고 있는 중고한 기둥들아, 나 주가 상세히 가르치는 고발을 들어보아라. 나 주의 고소에 귀를 기울여라. 나 주가 내 백성을 상대하여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내 백성은 들으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집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너희의 몸값을 치르고서 너희를 종살이 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게 한 것도 바로 나다. 아멘. 거기까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장면은 재판의 장면입니다. 고소하고 고발한다, 우리 그런 표현들은 우리가 법정에서 재판할 때 쓰는 단어들이죠. 그러면 고소인 혹은 고발인 혹은 이 재판을 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을 당하게 되는 사람, 보통은 이제 죄 지은 사람들이죠. 뭔가 잘못한 사람이니까 재판을 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판사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가 잘못했네, 네가 아예 잘못 안 했구나 라고 판단할 판사도 필요하죠. 근데 그 판사가 누구냐면 자연입니다. 자연. 지금 산들에게 외치라는 겁니다. 너희가 들어보고 판단을 좀 해보라 이거죠. 산과 언덕이 말을 듣게 하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소고발하니까 하나님이 판사가 되지 않고 저 산과 나무들이 들어서 내 말을 판단하게 한번 해보라. 저 자연이 이 말을 한번 들어보고 누가 옳은지 판단하게 한번 해보라 라고 하나님이 재판하는 어떤 그런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것이죠. All my people, what have I done to you? And how have I wearied you? Testify against me. 내가 너희 짐이냐? 내가 너의 짐이냐? 지금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표현을 언제 한 번씩 쓰게 될까요? 짐이다. 이런 표현을 언제 한 번씩 쓰게 됩니까? 아이들에게 합쓸 겁니다, 나는. 내가 나는 네 짐이 아니야. 너 인생은 너가 살아. 그러니까 제발 좀 열심히 하고 살아봐. 공부 열심히 하고. 어쩌면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이 쓰여질 수 있는데 그때 참 마음 아픈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아우 내가 늙음하게 우리 아이들 짐이 안 돼야 될 텐데 그런 마음들 아마 가지게 되실 거고요. 자녀들은 아마 그 생각 못할 것 같지만 내가 부모님의 짐이 되면 안 될 텐데 이 생각 해야 될 텐데요. 내가 부모님의 짐이 돼서 나 때문에 부모님 이렇게 고생하시구나 그런 생각 하고 계십니까? 안 하시죠? 예, 해야 됩니다. 사실은 아주 가까운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아주 힘들 때 그럴 때 쓰게 되는 말입니다. 아 누가 누군가의 짐이 된다라는 말. 참 마음 아픈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웃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자기 백성, 남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날마다 뭐 제사 지내고 뭐 이러는 자기 백성들을 고소하고 고발한단 말입니다. 이유는 내 백성이 나를 짐같이 대우하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좀 상하고 아프신 겁니다. 그 묻는 겁니다. 내가 너희 짐이냐? 지금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너희가 노예로 있을 때 내가 너희 구해낸 거 아니었니? 내가 너희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홍해 바다도 가르고 그 광야에서 먹이고 추위와 더위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내가 한 거 아니었니? I redeemed you from the house of bandits. 내가 너희를 몸값을 치르고 데려오지 않았니? The blood of the lamb. 어린 양의 피로 몸값을 치루었죠. This is a symbol of Jesus Christ.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죠.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 밤에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피로써, 생명으로서 몸값을 다 치렀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구원하고 살리신 하나님을 짐같이 대하고 있었습니다. 내 백성아, 모압의 발락 왕이 어떤 음모를 꾸몄으며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지를 기억해 보아라.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남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다고 하는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렀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선지자를 불러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가지 말라고 했죠. 그거 내가 허락하지 않는 일이야. 너 가지 마. 그런데도 이 발람이 몇 번이나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보냅니다. 아닌 걸 뻔히 알면서도 가고자 할 때는 그래 그럼 가서 한번 어려움을 겪어봐라 하고 보낸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도 그런 일들이 많죠. 뻔히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하겠다고 하면 그래 한번 해서 망해봐라. 뭐 망하면 정신 차리겠지. 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게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받게 하는 방법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 발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말로 속이게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 썼었죠. 첫 번째는 성적으로 타락하게 합니다. 창녀들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신들에게 제물로 바쳤던 음식을 몰래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치셔서 죽습니다. 그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행군하면서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보면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 이 성 어떤 폭력이나 성추행에 대하여 고발하고 밝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보통 나도 그런 일을 겪었어 라고 해서 미투 요즘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고 반드시 벌하시는 죄입니다. 근데 그 죄가 세상에만 있지 않고 교회 안에도 있단 말이죠. 이거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 때문에 수만 명이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악들이 미가 선지자 때에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들이 그때 당시에도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Yes, it's backsliding. 예, 그걸 성경은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날 때 그걸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깨달아보라, 돌이켜보라 라는 것입니다. Many Christians wonders what God wants from faithful fellows. 많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신실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신실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나 그걸 좀 알고 싶어. Does you want them to sacrifice everything for him? 그럼 내가 하나님께 뭐 전부 다 바치면 될까? Does you want them to keep strict code of behavior? 내가 아주 행동을 주의해서 아주 내가 정말 조심하면서 막 이렇게 아주 행동을 조심하면서 살아가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 미가서에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이 됐었지만 Matthew chapter 26 verse 37 to 40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뜻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연서의 온 뜻이 달려있다. 아멘. Love your God and your neighbors.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예, 좋은 말이죠. 근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란 말입니까? 신실하고자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냔 말이죠. 미가서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같이 있는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Someone said, if I bring much offerings, this is love him.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번제물, 뭐 헌금을 많이 가져가면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겠지?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번 읽겠습니다.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방주기를 채울 올리고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우물을 벗겨 주시기를 빌면서 내 마다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예배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그리고 내가 뭔가 If I give unto him the best of best, the most important thing in my life, then I love him. 그럼 내가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린다면 그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니겠죠.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을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He has shown you, a man, what is good, and what does the Lord require of you but to do justly, to love mercy, and to walk humble with your God. This is love your God and your neighbor.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공의는 정의죠. 우리가 미가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정의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말씀은 정의와 남은 자 또 메시아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주제가 나온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의 혹은 정의 이런 단어를 듣게 되면 머릿속에 이 그림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였죠? 뭐였습니까? 저울이었죠. 저울.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평생에 잊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공의, 정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머릿속에 반드시 가지고 되는 사진 한 장이 뭐냐면 저울입니다. 저울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100g짜리 올렸으면 반대쪽에 추도 100g짜리 추가 올라가야 공평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저울입니다. 1kg짜리를 올렸다면 반대쪽에 1kg짜리가 올라가야 그래야지 공평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저울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오해합니다. 공평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게 공평한 것입니까? 열심히 일해도 월급을 이만큼 받고 맨날 일하지도 않고 놀고 먹고 게을러도 월급을 똑같이 받으면 공평합니까?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하며 해도 1등이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시험 딱 찍었는데 1등이고 그럼 그게 공평한 것입니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서 무엇인가 얻은 것과 누군가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며 얻어가는 것이 똑같을 때 여러분 그걸 공평하다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저 사람과 나 똑같이 대우해 주세요. 공평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건 공평한 게 아닙니다. 그건 불공정한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 혹은 공의는 저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무게가 100g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100g으로 대우하십니다. 그게 공평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무게가 1kg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1kg로 대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공평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에 이것이 100g짜리입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100g짜리로 다루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만약 이것이 1kg짜리입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1kg짜리로 대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치에 걸맞게 대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웃긴 줄 아십니까? 사람이 그리 소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이제 사람을 이기는 것들이 많이 생겼죠. 돈, 권력, 거짓 그런 것들이 사람의 생명보다 더 셉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울에 추로 달려갈 때 사람의 생명이 무엇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거짓된 그것들이 무엇겠습니까? 공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많은 잘못과 요즘 계속 얘기되고 있는 뭐 성폭력이나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도 분명히 많이 있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는데 그걸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힘과 권력으로 감춘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다, 내가 누구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공정하고 공평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취해 달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취해 달아보아서 그 무게를 측정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대로, 그 소중한 가치대로 그에 걸맞게 대우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이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그 소중한 가치가 가치에 걸맞게 대우받지 못한다면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나님과 동의한다고 어깨에 힘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또 다른 권력과 힘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계급과 권력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크면 크다는 교회대로, 작으면 작다는 교회대로, 주시는 분량대로 공평하게 그 저울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크다 하여 욕들을 이유 없고 작다 하여 꼭 좋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 낸다면 크면 좋고 작아도 좋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살아가시면서 이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공의를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소중한 가치가, 그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지 못할 때 여러분 싸워줄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찮은 것, 그 거짓, 속임수, 악함, 그것들이 하찮은 것인데 이 하찮은 것이 소중하게 대우받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하찮은 것, 천한 것, 악한 것이 높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향하여 거짓과 악함과 속임수와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떠나갈지어다라고 외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첫 번째로 마음에 둔다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면 할 수 없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뭐 또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이게 어려움 겪는 거 아니야? 남들이 하겠지. 그 일을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짐처럼 여겼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것에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너희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적어. 너희는 가장 약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아주 작고 약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작고 약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은 것이 계셨습니다. 아, 저렇게 보잘것없이 아주 작고 아주 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보니까 정말 공의롭고 정말 인자를 사랑하고 늘 겸손하구나.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저런 모습이구나.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뭔가 세상에 아무리 세상이 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걸 보여주는 민족과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바로 그들이, 아니 그들조차도 세상에 하나님은 없어. 그걸 보여주고 있었단 말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셔 라고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피곤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짐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 하나님 없다 하고 살아갈래?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래?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나를 지켜보는 분이 안 계시니까 내 마음대로 무슨 짓을 하든 뭐가 상관이 있냐는 것이죠.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혹시 보셨던 분이 계시면 거기에 남자아이가 한 명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 도깨비가 프랑스 어느 집 앞에 서 있다가 상처 막 이 맞은 남자아이가 나올 때 그 아이를 붙잡고 샌드위치 하나 건네주고 뭐 몇 번 문제 답은 뭐야? 그리고 누가 널 괴롭힐 때 앞으로 얘기해. 그렇게 나한테 대화하지 말라고. 도깨비 보신 분들 계시죠? 아마 제가 좀 기억날 겁니다. 그 장면이.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노인이 돼서 죽습니다. 죽었는데 자기가 이제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그 도깨비를 한 번 더 만나게 됩니다. 그때 도깨비가 얘기합니다. 나는 수천 수만의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빵을 건넸지만 그들 모두는 다 기적의 순간에 멈추어 서서 항상 언제나 내가 기적을 다시 기적을 보여주기만을 원했었다. 그런데 너만은 달랐다. 너는 기적의 순간에 멈춰 서 있지 않았고 너의 길을 온전히 걸어 나아갔다. 근데 그 아이가 지금은 노인이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삶에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변호사가 되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고 그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세상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릴 때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도깨비가 말합니다. 나는 그러한 너를 평생 응원하고 있었다. 물론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요. 물론 그냥 사실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뭐 전혀 우리의 신앙과는 아주 동떨어진 정말 그냥 다른 하나의 드라마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아이와 같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신이 계신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러한 너를 평생 곁에서 응원해 왔었다. 바로 그것이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집착같이 여겼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 실패하지 않으셨지요? 여러분의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기적을 달라, 또 한 번 살려달라, 또 한 번 구해달라, 거기 매달리지 마시고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당하게 뚫고 나아가십시오. 난 당신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평생 이렇게 달려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우리가 주님을 만나보게 될 때에 나는 그러한 바로 너를 곁에서 항상 응원하며 너에게 축복해 왔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도깨비 돌려보십시오. 3편, 4편쯤인가 초반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아무튼 뭐 뒤로 가지 아주 앞에 나옵니다. 앞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네. 이런 거 좀 봐야 됩니다. 이런 건 좀 봐도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또 새로운 학교와 학년과 학기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많은 우리 셀리더님들 또 우리 부형님 또 모매님 또 우리 모두가 또 사모님과 저 우리 모두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동이 동행이다 그렇게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정의로우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가 우리 창원생명교회와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에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악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도 무너지고 교회도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장이 되어서 비록 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When so many people meet and you, they said, "Ah, God is alive because of you." It's excellent. 누군가 우리를 만났을 때 아, 당신 때문에 하나님 살아 계신 거군요 라고 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최고겠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